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인 나의 치스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인 난 yeah. 솔직히 세상 가난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사랑 따윈 벌써 잊혀진 지 오래 주시간 속에 더 이상은 못 듣겠어 희망차 사랑 노래 나나나나 그대 길 지려진 대로 가품 속에 노래 나는 슬픈 비애로 난 멀리 와버렸어 I'm coming home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 제자리로 언제부턴가 나 yeah.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oh. 숨쉬기조차 힘겨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난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마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때는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을 사랑하고 했으면 실증 책임지지 못할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에이,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지 그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질주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쁨 나 벼랑 끝에 혼자 있네 I'm going home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의 제자리로 언제부턴가 난 yeah,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만 해 웃어보지만 그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파란 저 하늘을 원망하지 나 가끔 내려놓고 싶어져 I wanna say goodbye 이래 끝에 방황이 끝나면 부디 후회 없는 죄로 죽는 감을 수 있길 Loser 외톨이 센 척한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